제27차 전국 정보기술성과 전시회 개막식이 26일 평양의 과학기술전당에서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전시회에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정보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공장 기업소들의 자동화, 지능화, 무인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 개발된 1,300여 건의 우리식 저작체계용 응용 프로그램들이 출품되었습니다. 전시회 기간 컴퓨터 통합생산체계 프로그램, 지역경기 모의 분석 프로그램 등 여러 부문의 경연도 진행되게 됩니다.